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책 읽어주는 시장 박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이요. 저기 KBS에서 역사 스페셜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책으로 엮어냈더라고요. 나온지는 오래됐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 읽어주는 시장을 통해서 다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뭘 읽어드릴까 하고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시대의 역관인 갑부였다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또 시장하고 좀 연관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라봤어요.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암 박지원이 쓴 단편소설 허생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 허생전에 등장하는 이제 허생은 굉장히 집이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돈은 벌지 않고 계속 책만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아내가 몹시 답답해서 아 그러지 좀 말고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읽던 꿋꿋하게 읽던 책을 딱 덮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장안의 제일 부자인 변부자에게 찾아갔는데 그 변부자에게 찾아가서 돈 10만 냥을 꿔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돈 만 냥을 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변부자도 또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만 냥을 그 자리에서 꿔줬어요. 근데 이제 그 만냥을 빌려나간 허생이 돈을 벌게 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공정거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을 이루고 거기 이제 도둑들을 모아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살게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변부자가 변승업이라고 당시에 제일 부자였던 역관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해요. 그 변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갈게요. 책을 읽어드릴게요. 역관 변승업과 변부자 후손들이 간직한 족보에 변승업은 밀양 변씨 20세 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승업이 바로 허생전에 등장하는 변부자라는 일화가 후손들에게 전해온다. 변승업은 당시 장안의 재산을 좌지우지했는데 그가 죽을 때 재산이 50만 냥이었다고 하니 생전에 총 100만 냥이 넘었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은 한 냥에 쌀 한 섬이었으니 그의 재산은 천억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변승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숙종 연간의 정재륜이 궁궐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공사 견문록에 한 외역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역관은 제 부인이 세상을 뜨자 관에 오치를 했는데 이는 왕가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기에 조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정 대신에게 10만금을 뿌렸다고 한다. 숙종 22년에 일어난 일이니 숙종조의 유명한 외역관이라면 변승업일 가능성이 높다. 돈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는 2천여 평에 달하는 밀양 변씨의 선산이 있다. 19대 조에서 22대 조의 묘가 있는데 다만 변승업의 묘만은 보이지 않는다. 변승업의 백부 변응관도 역관이었는데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까지 올랐다. 그의 묘는 상당히 좋은 화강암 비석에 문관석 묘비 상석, 되자 등 묘제를 잘 갖추고 있다. 엄격한 신분 사회인 조선시대의 중인으로서 사대문 가까운 곳에 이만한 선산을 갖추고 양반의 묘제를 따랐다는 것은 당시 이 집안의 위세가 예사롭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임난 이후 조선과 일본은 통신사를 교환하며 국교를 회복한다. 조선 통신사 행렬도엔 정부의 대표격인 정사와 부사, 그리고 훈도와 소통사가 등장하는데 훈도와 소통사가 바로 역관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대부분 외국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관은 외교상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행렬의 총감독도 맡았는데 변승업 역시 훈도로서 1682년 일본에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은 1년에 서너 차례 중국에 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에 역관들은 중국에 갈 기회도 잦았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과정에서 역관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잡았다. 이제 역관들은 이 관리들과 달리 계속적으로 관리들은 이렇게 바뀌어도 역관들은 그 바뀐 관리들을 데리고 계속 중국이나 일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관리들보다 오히려 그 나라의 사정을 더 밝게 알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것 사정이나 그 정치 상황 등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잠깐 쉬어갈게요. 인형의 꿈입니다. 아, 러브홀릭이 부릅니다. 이제 난 지쳐가나 여기 오니까 방송국에 남한산성 포스터가 붙어 있네요. 이제 그 남한산성에 나오는 남한산성에 그에도 그 남한산성이 이제 김훈이 쓴 소설이 뮤지컬로 꾸며져서 지금 성남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한산성에서도 역관이 나와요. 그 역관은 이제 청나라 쪽 역관인데 그 역관은 이제 조선에서 노비로 지내다가 청나라로 넘어가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역관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야 되나? 청나라에서 성공을 했죠. 자기 이제 노비였던 그 굴욕적인 삶을 부정하면서 청나라에서 조선을 짓밟으면서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도 역관이었는데 그 사람은 큰 그 역관으로서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대신들에게도 맞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역관들은 이제 관리들하고도 굉장히 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역관들이 부자가 되는 그 얘기가 써 있는데요. 이제 다음 읽어드릴게요. 역관이 갑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초에 발견된 연행 도폭은 인조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의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 1624년 명나라로 떠나는 사신 행렬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그림이 주목을 받은 것은 중국으로의 사행에 관한 관련된 그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사행은 새해를 즈음한 동지행과 중국 책력을 가져오는 역행이 정기적이었다. 동지행은 보통 5개월, 역행은 4개월가량 걸리는데 그 외에도 축하사절을 보내거나 조선에 변고가 있거나 주청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가지 명목을 붙인 사행이 1년에 서너 차례는 되었다. 사행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한 공식 인원은 정사와 부사, 역관 등 30여 명이지만 여기에 마부 짐꾼들을 합하면 모두 200에서 300명에 이르는 대규모였다. 서울을 출발한 사행은 의주, 책문,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렀다. 서울을 출발해 돌아오기까지 5, 6개월에 걸쳐 총 2000리의 대장정이었다. 사행을 수행한 역관들은 13명 정도였다. 정부 사절은 해마다 바뀌는 반면 역관들은 해를 이어가며 사행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다. 당상 역관이 사실상 총 책임자였고 상통사는 당상 역관을 도와 공무역을 담당했으며 사행에 필요한 물건, 화폐, 쌀도 역관들이 담당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사행 경비로 쌀, 포, 종이 등을 지급했는데 이것으로 무역을 해 경비를 충당하는 권한이 역관에게 있었다. 외교 비용 대신 무역권을 넘겨준 것인데 한 사람에게 허용된 무역량이 8포, 즉 인삼 80근이었다. 8포는 은으로 2000냥, 쌀 2000석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큰 액수였다. 사행 행렬이 이렇게 많은 무역품을 가지고 갔기에 도착하는 곳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벌써 중국 각지의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의주에서 120리 떨어진 책문에 몰려들었다. 책문이라는 거는 밀무역을 한 밀거래 시장이라고 하네요. 당시 책문엔 높은 나무를 촘촘히 박아 울타리를 세워두었는데 조선 사신들은 울타리 사이로 말을 건네며 청나라의 입국 수속과 통관 절차를 기다렸다. 통관 절차가 끝나면 바로 장이 섰다. 조선에서 주로 가지고 간 교역품은 인삼이나 종이, 면포를 비롯한 특산물이었다. 이것을 팔고 중국에서 비단류, 문방구류, 약재류, 가죽 제품 등을 구입해왔다. 18세기 조선의 수입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대부들이 겨울에 쓰는 양털 모자였다. 이 모자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라 그 수입량이 많았다. 모자를 수입하는 비용이 엄청나자 1780년 중국 사행에 동행했던 박지원은 3년이면 헐 모자를 사기 위해 천년가도 썩지 않을 은을 갖다 버린다며 모자 무역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일부 국내 상인에게도 넘겨졌지만 대부분은 외관을 통해 다시 일본에 넘겨졌다. 당시엔 청국이 일본에 대해 모든 항구를 폐쇄했던 터라 일본은 청과 직교역을 하지 못하고 조선의 외관을 통해 중국 물품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관들은 중개무역으로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특히 우리 인삼과 중국산 비단 등은 외관을 통해 두세 배의 차익을 거뜬히 남길 수 있었다. 당시 홍삼 한 근은 은 100냥이었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가져가면 은 350에서 700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역관들은 17세기 후반 청과 일본의 국교 단절이라는 시대 상황과 외관을 통한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 역사 스페셜을 즐겨봤는데요. 역사적 유적지나 뭐 물건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흥미를 이끌 수가 없죠.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지 관심이 더 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요. 요새도 이런 역사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던데 요즘은 예전만큼 관심이 가지 않아서 그런지 찾아보지는 않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박지원의 열하일기로 잠깐 얘기했었고 여기서 또 박지원이 털모자 무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박지원은 형식적인 그런 학문보다는 실생활이 보탬이 되어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청나라로 간 게 친척형이 청나라로 사신으로 갈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함께 가가지고 청나라 열하까지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쓴 이제 열하일기란 책을 엮기도 했었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상업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꽤 이 모자 털모자 무역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나 봐요. 그냥 이렇게 많은 양반들이 수입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암이 이렇게 상업을 중시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비판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잠깐 쉬어갈게요. 슈퍼스타K라고 엠넷에서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새로운 가수를 뽑는다고 대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1위로 뽑힌 사람인데요. 서인국이라고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려면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려면 아마 이 사람 이름은 좀 아셔야 될걸요. 서인국이 부릅니다. 부른다. 뜨나는 너의 뒤로 무거운 그림자 위로 마지막 네 이름을 불러 슬퍼도 울진 않아 눈물로 보내진 않아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수 있게 목이 터질 때까지 혼자서 아프겠다고 끝까지 널 웃으라고 보내는 날 다시 묻혀해 하나만 기억하라고 영원히 기다린다고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수 있게 목이 답이 없어도 너를 부르겠다 했지만 어디까지 갈 거니 어디까지 갈 거니 물이 흘러 목을 막는다 목이 터질 때까지 갈라져질 때까지 부르나 너의 노래 슬픈 그 노래 여관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수입도 좋고 또 어느 정도 권력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여관의 직업을 자식들에게 세습을 원했다고 해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여관들은 외여관, 한여관 등 자신의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여관들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오갔다. 변승업도 그랬을 것이다. 밀양 변씨 족보에는 특히 역과 출신들이 많이 눈에 띈다. 변승업의 경우 구남 일녀의 형제 중 6명이 역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대까지 이어져 광해군 5년 이후 약 280여 년간 밀양 변씨 가문 전체에서 무려 106명이 역과에 합격했다. 조선 후기 많은 역관을 배출한 우봉 김씨 가문에서도 17세기 이후 약 250여 년간 모두 93명이 역과에 합격했다. 규장각에 보관된 역과 팔세보는 당시 명문 역관 가문들의 족보를 역과의 시조부터 팔대까지 정리해 놓은 책이다. 조선 후기의 유명한 외역관 집안인 천령현 씨 가게에선 대를 이어 모두 99명의 역관을 배출했다. 해주 오씨 가문에서도 22명의 역관이 배출되었다. 역관이 대대로 세습된 것이다. 당시 역관 집안에서는 자손들을 역관으로 만들기 위해 옛 7살부터 가정교사를 모셔놓고 외국어 과외 수업을 시켰다고 한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역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국어학교인 사역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태조 2년에 설치된 사역원은 지금의 광화문 앞 6조 거리 공조 건물 뒤편에 있었다. 수시로 사행단이 출발했던 만큼 정부 관청 가까이 두었던 것이다. 사역원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역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야 했다. 사역원의 입교 희망자 명단을 기록한 완천기엔 입학 신청자의 이름과 함께 거주, 즉 신청인을 추천한 역관의 이름이 적혀있다. 일단 거주의 추천을 받은 이들에 한해 입교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는 심사위원들에게 한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심사는 완천기에 적혀있는 완천단자, 즉 부모와 외가의 관직사항, 결혼한 경우에는 처가의 관직사항까지 그리고 추천인이 누구인가를 보고 이루어진다.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면 한지에 매듭을 지어서 적격자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냈다. 심사를 하는 이들은 전현직 역관들로 모두 15명이 참여했는데 1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사역원에 입교할 수 있었다. 완천기에 그 심사 결과가 적혀 있는데 완천 단자 밑에 적힌 결이 바로 배급 숫자였다. 3결이 되면 3번까지는 재응시할 수 있지만 3번 이상 탈락하면 입학 자격이 박탈된다. 청거받기도 어렵지만 청거됐다 하더라도 심사위원과 추천인이 누구인지가 합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완천기를 보면 전주 이씨, 남양홍 씨, 밀양변 씨, 철령현 씨, 우봉 김 씨 등이 천거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19세기 12회에 걸친 심사에서 천거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천거된 945명 중 91.3%가 합격한 것이다. 결국 천거만 되면 합격할 확률은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인맥이 많은 명문 집안의 거주가 추천하면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역원 입교는 역과 합격의 지름길이었다. 역과 합격자들의 명단인 역과 방목을 분석해보면 명문 역관 가문 합격자가 전체의 34.5%에 이른다. 역관들은 천거제를 통해 자신들의 그룹이 좀 더 쉽게 역관이 되는 길을 터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역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역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외국어를 익히는 힘든 수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도 이렇게 할까요? 이 천거를 주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합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습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역관 직업을. 역관 직업이 상당히 좋기는 좋았나 봐요. 요즘 못지않게 조기 교육을 시킨 거 보면요. 자식이 갈 길을 얼마나 좋았으면 예닐곱살 때부터 미리 정해두고 가정교사를 모셔놓고 수업을 시켰겠어요. 요즘 뭐 조기교육 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옛날부터 조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역관을 배출한 가문에 해주 오씨가 있는데 해주 오씨가 여기 대장동 쪽에 보면은 해주 오씨의 땅이 넓게 있죠. 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들이 7살 때부터 가정교사를 모셔놓고 외국어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길을 미리 정해놓고 나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도 좀 갈 길을 정해놓고 산다면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들고 갑자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리쌍이 부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흥,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of love. That old school love. What more you need?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우린 300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 난 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내 꿈은 너의 미래가 되어 우리 서로를 따르는 한 쌍의 아름다운 새여 채워져도 부족했던 사랑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욕실에 홀로 앉아오는 너의 울음소리 나를 쏘아보는 눈초리 날이 갈수록 더해 난 또 이별을 생각해 하루 종일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베이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베이베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 넌 너무나 바빠 너에게 미안해 지갑에 돈을 채우고 시간을 내 티나게 사랑을 표현 못해도 너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 네 기분이 풀릴 거라 여기던 내 생각은 또 빗나가 거리를 거닐며 너에게 장난을 쳐도 진부한 사랑놀이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 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헤어지지 못한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헤어지지 못한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no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한패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네 손을 잡고 원하면 얻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꿈인데 나는 벗어나지 못해 남자는 약해 빠진 걸까 사랑을 끊기는 남자는 무능력한 걸까 비밀을 숨기는 남자는 나뿐인 걸까 사랑 대체 왜 변하는 걸까 제가 몇 번 방송은 안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많이 더듬는 것 같아서 요새 저는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요. 이제 아침에 TV를 켜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느라고 그게 뉴스라도 이렇게 TV에 시선이 많이 가는지 TV를 보느라고 아침 준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켜놓고 있는데 라디오에 그 제가 즐겨 듣는 프로그램에 진행자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어쩐지 다른 때보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하고 느낌이 들었는데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원래 진행하던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좀 일주일 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는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는데 아직도 좀 더듬더듬 거리고 버벅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구나. 오늘은 제가 라디오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렸어요. 자꾸 더듬거렸어. 근데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돌리실 수가 없고 그냥 들으셔야 돼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드네요. 예. 죄송하면 그만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죠 지금 예, 다음 읽어드릴게요 역관이 되는 과정인데요 사역원엔 조선시대의 4개 외국어를 배우는 한학청, 몽학청, 청학청, 외학청 그리고 우어청이 있었다 우어청은 하루종일 외국어로만 대화를 주고받도록 한 순수 회화 교실이었다 당시의 제1 외국어는 중국어라 역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를 뽑은 곳은 한학청의 중국어 역관이었다.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중국어 회화 교재는 노걸대였다. 노는 상대를 높이는 접두어고 걸대는 몽고인이 중국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세 명의 고려 상인이 말과 인삼, 모시를 팔기 위해 중국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적어놓은 책인데 상하 두 권 가운데 상권은 완전한 회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이전에 근대 이전에 이렇게 완전한 구어체로 된 회화책은 다른 나라에도 그 예가 거의 없다. 노걸대에는 말을 사고 파는 법, 북경에 도착해 여관에 드는 방법, 음식을 청하는 법을 비롯해 조선의 특산물인 인삼을 소개하는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회화와 교역에 직접 관련된 대화가 많다. 문장의 구성도 상당히 체계적이어서 한 페이지 안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 읽다 보면 자연히 단어를 외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실용성이 높은 교재였기 때문에 노걸대는 당시 사역원에서 4개 언어로 모두 번역되었다. 그중 청나라의 만주어와 몽고어 노걸대 목판본이 현재 고려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몽고어 노걸대의 목판본엔 여러 차례 개편 때마다 오려 붙여 넣은 흔적도 남아있다. 시대에 따라 언어가 바뀔 때마다 매번 수정 보완을 거친 이 몽고어 노걸대는 지금도 교재로서 손색이 없다고 한다. 한편 일본어 교재로 대표적인 첩해 신어는 10여 년간 일본에 머물다 돌아온 역관 강우성이 편찬한 책이다. 이 역시 외역관들이 외관에서 일본인을 접대하거나 통신사를 수행할 때의 대화들을 회화체로 엮은 것이다. 우리나라엔 근대 국어의 경어법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 책은 일본어에 맞추어서 경어법을 표기한 점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그 외에도 사역원의 다양한 교재들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초급 회화 교재로 많이 사용한 소아론과 팔세아 등은 해당 국가의 어린이가 배우는 훈육 교과서였다. 사역원의 수업은 엄격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매일 2일과 26일에는 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기말고사의 격인 원시를 쳤다. 원시는 돌아서서 외는 배송, 책 없이 읽고 풀이하는 배강, 암송에 기록하는 사자 등이 있었다. 사역원에서 공부했다고 모두 역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역관을 뽑는 잡과를 거쳐야 했다. 잡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 실시되었다. 고려대 도서관에 보관된 1844년 청어시권은 당시 역과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보여준다. 모두 7군데에서 출제되었는데 만주어 시험의 경우에는 삼역총회에서 3군데가 출제되었다. 중국어 외의 청어나 일본어 등은 주로 외워서 쓰는 방법으로 시험을 쳤다. 자, 역관이 되는 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교육도 엄격하게 받았고요. 여기 보면 아까 읽어드린 데 보면은 우어청이라고 하루 종일 외국어로만 대화를 주고받도록 한 회화교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 요즘과 다를 바 없는 외국어 교육인 것 같아요. 요즘도 이런 학원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는 없지만 학원들이 꽤 있는데요. 수업도 외국인이 영어를 배운다 하면 영어로만 쭉 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아까 뭐 초등학교 해당 국가 어린이가 배우는 훈육 교과서를 사용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뭐 미국 교과서를 갖다가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도 있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많이 외우고 또 자주 가면은 또 그쪽 상황을 더 알아서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자주 가기는 어렵죠. 예, 잠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마야가 부릅니다. 나를 외치다. 뜨거웠던 가슴으로 역관들은 이제 무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몇 명을 소개해드릴 텐데, 그 장희빈의 아버지도 역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장희빈의 오촌 장숙인 장현이라는 사람도 역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중국에 그 청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따라가가지고 6년간 머물다 돌아왔다고 해요. 그 덕분에 이제 청나라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그 후에 40년 동안 30여 차례나 북경을 오고 가면서 청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에 관여를 했대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큰 일을 했는지 써 있는데요. 선조 때의 또 다른 사람이네요. 홍순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조 때의 역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대명회전에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 이름이 잘못 올라 있었대요. 이것을 몇 번이나 사신을 보내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걸 바로 잡지 못했다가 홍순원이 이거를 바로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예 지원병을 불러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자기 이름을 새긴 사람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통문 관지를 지은 역관 김진한, 김경문은 부자는 특히 우리 외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관들이다. 이들 부자를 배출한 우봉 김씨 가문, 선산의 질비한 성물과 비석들은 당시 양반과 못지않은 그들의 위세를 보여준다. 김진함의 조부 김대충의 비석은 이 지역에선 드물게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데, 비석 뒷면에는 대군이나 정이품 이상만이 할 수 있는 두전까지 둘렀다. 경국대전은 신분에 따라 당시 묘제를 엄격히 규제했는데 그는 사후에 서울시장격인 한성부 판윤까지 증직받았다. 우봉 김씨 가문이 양반 못지않은 묘제의 선산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역관으로서 김진함과 김경문의 공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종 12년 18세의 나이로 역과에 급제한 김진함은 통문관지 편찬을 비롯해 역관으로서 많은 공을 세운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아들 김경문과 함께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데 관여한 일이다. 당시 조선과 청은 백두산 마루에서 발원하는 두 줄기의 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청나라는 청태조가 발원한 백두산을 성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712년 강희제는 목극 등을 보내 백두산에서 두 나라의 경계를 확정하려 했다. 이때 우리 조정에서는 접반사 박권을 대표로 파견하는데 박권은 김진함과 김경문 부자를 대동한다. 이때 김진함은 나이 63세. 늙은 접반사와 아버지를 대신해 김경문이 직접 목극 등을 만나 협상 끝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게 된다. 정계비에는 김경문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외에도 김경문은 여러 차례 청국을 드나들며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새 화약 제조술을 배워왔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군의감에서 신전 자초방을 편찬했다. 역관의 역할은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통역사의 역할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네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사람의 역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책에 나오는 사람은 오경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46년에 역과에 합격했대요. 23살에 합격했는데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밀려드는 열강의 위협 속에서 문호를 개방할 무렵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오경석으로 하여금 개화사상을 갖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그 후 13차례나 중국을 왕래한 오경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북경의 고서점가인 유리창이었다. 대를 이은 부유한 역관 집안인 오경석은 이곳에서 많은 과학서적을 구입하는데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수기 제조법은 필사에 오기까지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창문고는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아버지가 소장했던 책들을 기증한 것으로 서양 과학의 해설서인 박물신편,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를 비롯한 이모저모를 해설한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리서인 영환지략 등이 바로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이다. 이렇게 과학의 발달에도 또 도움을 주었네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오경석은 그동안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북경에서 서양의 침략을 체험한 정책가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고민하는데 그 기록이 바로 양요일기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원군이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는데 실질적인 주요 정보가 된다. 그러나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오경석은 병인양요 때와 달리 대원군에게 적극적인 개항을 건의하지만 쇄국 정책을 추진하던 대원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경석은 조선이 부강한 근대 국가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서양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자주적 대개혁을 위해선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배워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오경석은 이쪽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책방을 가서도 과학 쪽의 서적을 많이 구입해서 조선의 발전에 힘이 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역관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급변하는 조선 사회가 새로운 세계로 눈을 떠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책은 이제 역관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 뭐 특별히 기억하실 건 없지만 그래도 읽어드렸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문적으로 역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국어학교는 어디였을까요? 네, 이것은 사역원입니다. 사역원에서 가르치던 4대 외국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네, 그 교실은 한학청, 몽학청, 청학청, 외학청. 그러니까 중국말, 몽골, 그 다음에 청나라, 일본말을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교실이 있었는데 그 교실 우어청은 거기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는 하루 종일 외국어로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허생전을 예로 들어드렸는데 허생전에 나오는 변보자는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허생전에 나오는 변보자는 역관이었던 변승업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오경석이 과학서적을 수입해오던 그 당시는 중국은 이제 아편전쟁으로 영국의 문호를 열고 또 영국에 아편전쟁을 하고 난 뒤에 영국에게 홍콩을 떼어주게 되죠. 이제 지금 다시 반환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노래 들을게요. 조항조가 부릅니다. 만약에.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